내가 죽고 난 뒤에 나를 사랑한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얼마 동안이나 슬피 울 수 있는지 아파 누워 있을 때 퇴원할 때까지 밤새워 기대어 함께 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잘 되어 있을 때 나를 찾는 사람들 얼마 동안이나 얼마 동안이나 축하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지도 몰라 잡히지 않는 걸 잡으려 했으면 세월이 나를 버리고 바쁘게 살다가 나 힘이 없을 때 곁에 있을까 모두가 떠나고 나 혼자 남으면 슬퍼서 울고 말겠지 마주보고 있을 때 소중함을 떠나버린 후에야 슬퍼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